지금 정말로 헤어진 걸까? 아님 약속한 대로 잠시 멀어진 걸까?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? 너를 사랑해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도 괜찮아 네가 나를 다시 찾을 때면 언제나 너를 향해 웃어줄 수 있는데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 네가 꺼냈던 얘기 이별을 돌려 말한 걸 나는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너는 지금